외기러기 나라가 쉬는 곳이 어디냐 구름아 물어보자 너만은 알고 있지 외기러기 나라가 쉬는 곳이 어디냐 구름아 물어보자 너만은 알고 있지 어릴 적의 친구 지금은 무엇할까 내 고향 앞산에는 벚국이 울겠지 외기러기 나라가 쉬는 곳이 어디냐 구름아 물어보자 너만은 알고 있지 어릴 적의 친구 지금은 무엇할까 내 고향 앞산에는 벚국이 울겠지 벚국이 울겠지 벚국이